날 연하게 것만 네 같은 사람 girl 무슨 말이 필요해 있잖아 너한테 내가 좀 많이 집요해 오그라드는 말도 잘할 수 있어 나 진짜? 야 이제 나한테 와라 내가 설타 같은 그녀 날 녹여주세요 백설탕 같은 그녀 날 사랑해줘요 백설탕 같은 그녀 날 이뻐해줘요 백설탕